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7월 28일 공안 탄압 조지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, 구속노동자 후원회, 보안법 피지 국민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6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